나나다라 마바사자 차이졌구나 기억니흔 디글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그지그시 사제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하였구나 가격여 가이 없는 이내 몸이 그지 없이도 되었구나 고교 고생하던 우리 남군 구관하기가 짝이 없네 나냐 너냐 나귀 등에 솔지를 하고 송금 안장을 지어놓고 팔도 강산을 유람 가자 노녀 노새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다랴 더뎌 다닥다닥 붙어든 정이 그지 없이도 떨어졌네 도주 도중에 늙은 몸이 다시 갱소년 어려워라 라랴려 날라가는 원앙새야 널과 날과 짝을 짓자 노려 노려 장화는 인계가 저리 저희의 이꽃만은 마음야 모며 맞아 뜨니 님의 생각이 떠나는구나 무묘 모지도다 한양의 남군이 모지도다 파벼 포벼 밥을 먹다 돌아보니 님이 없어서 못 먹었구나 보병 부 병 고고 치고 고고 나지고 한양의 남군이 고고 나지고 사하샤서 사자 사자 굳은 언약지 중치 못하였구나 소수수 소슬 단풍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로 가 널과 소식을 전하여 주렴 아하야오여 아예 덤썩 잡아든 손목어 이 없이도 놓쳤구나 오호유호유 오동 복한 허무 세 줄 얹어서 파노라니 백하기 오줄 춤만 추느나 자자 저저 자로 정정 오시든 모도시나 조조주주 조별 낭군은 내 낭군인데 한번 가고서 나란히 찬나 차차차차 차라리 몰랐으면 네가 닌 줄을 몰랐을 것을 초초초초 초당에 권히든 잠 하게 소리에 놀랐겠니 울든 학은 간 곳이 없고 들리나니 물소리라 하하캬하코 용청금 드는 칼로 이내 몸을 베고 나가서 교교 골짝골짝 울던 눈물에 옷깃을 다 적셔 놓았구나 다혀 타도 타도 옳다느라 누구를 바라고 나 여기 왔나 오 Ooh.